2020년 3월 18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걸 듣고 정의라는 한자와 함께 어떤 재가류가 떠오르셨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겠죠. 정의라는 한자는 마음에서 푸르게 솟아난 무언가를 의미해요. 그 보이지 않은 정이 인간관계를 좌우하게 되죠. 결국 정의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는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장 이 노래를 가지고 광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끌려서 이게 국민 간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가장 맛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꽤 오래 사로잡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커가면서는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신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죠.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냥 자식이 옆에 있는 것이고, 사회가 원하는 것도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제 삶을 보이지 않는 가치에 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용기가 선뜻 나지는 않더라고요. 광고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는데 사실 살아보면 말을 해줘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한테는 영적인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건 엄마 따라 다녔던 거지 그 진짜 가치는 몰랐었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는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걸어온 여정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자신의 귀한 시간을 그 자리에 내려놓게끔 하는 것만큼 중요한 변화는 없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증거 대봐! 라고 했을 때 당장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정말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영적인 정이 있잖아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